밤 내 가슴 내 가슴 적시는 희미한 추억이여 행복이었나 보통이었나 한 번쯤은 사랑이었나 누구나 한 번쯤은 간직해보고 싶은 애태움 속에 기다림이 싶은 애태움 속에 기다림이었나